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잊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떠나야 할 당신